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제 침략자들의 준동이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지금 우리의 인내성은 한계를 넘어섰습니다. 내조국 땅에 북침 핵전쟁의 고문구름이 밀려오고 있는 이 시각, 격노한 우리 군대와 인민들은 종의 조국통일대전 개시를 알리는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럼 천만 군민이 심장으로 부르는 노래들을 들으시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나는 야 장군님의 병사라네. 인생이 꿈 많은 유리검 나이에 나는 야 병사의 군복을 입어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그날의 병사를 보라. 이 땅에 행복한 나는 구르고 불밝은 창가에 지켜가자고 용사는 맹세로 가슴 태우며 소리빨 창창을 안고 산다네 가슴에 안고 승리의 만세를 높이 부르며 싸워 이기리. 아, 아 그날이 명사를 보라. 소금을 비파여 한 모습 맞춰 어떻게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는 명령만 내리시라 우리 사단이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최고 사령관기 올리엇. 이 차. 시간 마지막 순서로 장군이시여 우리를 사유하시라 이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. 이상 노래 몇 곡 보내드렸습니다.